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9일부터 23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의 다스통신, 중국의 환구망, 국제방송망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 도이칠란드 반지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허철령 동무가 사업하는 기계공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 완공을 앞둔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국의 신화통신, 홍콩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일본의 교도통신은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완공을 앞둔 자연박물관과 중앙동물원을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과학화, 공업화, 지리학화가 훌륭히 실현된 조선인민군 122호 양묘장을 현지지도하신 소식도 게재했습니다. 중국 민주공고 도이칠란드의 통신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 문헌들을 모시었습니다.